나타탄 무디르 마르카지 디라스티 코리아 리마티 카다에 셔키 락사 아타비 리 아카데미틀 올르미 루시아 피 무카발라틴 소후피아티 나히라 마 비카라티 리아 노바티티 나타타 박근네 알 하키마탈 코리아타 지노비아 비안나 사라트 비힘마틴 피 리카빌 이드라틀 아메리키아 리 타슈키리 할카티 타트위크 알라스윈 피 무마라스티 시아사티 알 카르지아 ونوح بأن العلاقات الاقتصادية ناهيك عن العلاقات السياسية بين الصين وكوريا الجنوبية تعرضت لضربة بسبب مسألة نشر الساعات ثم ذكر أن الصين بدأت إنزال تنكيل بكوريا الجنوبية